잠 못 드는 밤 이런 날도 몇 번째인지 No doubt I know you like 언제나 사랑은 어렵지 망설이지 마 어때 솔직한 게 좋은데 투명한 네 맘이 다 보여 난 거짓말을 잘 못해 솔직한 것뿐인데 한순간 네 맘을 뺐지 왜 자꾸 고민하 자꾸 고민하고